나 이별을 나보다 세죠. 새까맣게 가슴이 다 늘어가도 새하얗게 눈물이 흘러내려도 그댈 보내줄게요. 그댈 잊어줄게요. 우리 사랑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. 내가 미울 수 있게 차라리 날 보며 웃어주세요. 새까맣게 가슴이 다 늘어가도 새하얗게 행복하세요.